Look, yeah, we made it, yeah, we came a long way. Not your money, dollar, I got a different DNA. Moment, hell in the beat, and you turn to the ET. Time not a lunchy match, now everywhere you see J. So, so, how can she jack and where's I got on the stairs? I'm drinking, daddy, come with so, what's the horn to war? Every day I go to war, she could do we and that's on guard. See the jiggy, John, and never, never fall. Yup, it was a man, I get the yes, I get the norm, dude. 이제 박자보면 비교들을 궁금해 나는 바닥으로 끌어냈던 놈들 내가 우주에서 노는 걸 다 구경해 AONG 하얀 gang I gotta be on a plane 자유로워 나의 삶 버려 date 매일 밤 더 늦기 전에 better rev it up I keep on going and I never stop yup. 엔진 여 before your out-of-time 끝까지 밟아봐 길 잃어도 더 넓은 밝으니까 엔진 여 before your out-of-time 끝까지 밟아봐 We off the road. We off the road. We off the road. We off the road. We off the road. I am. Oh. 난 기억해 내 옥탑방에 죽은 벌레들 내 이어폰도 쪼가내며 실명의 래퍼들 실금 1위하고 먹던 방 내 달판 정도 밀린 요금과 막 피운 담배를 JK 형은 내게 전화를 달래 형 휴대폰이 정지함에 와이파이 훔쳐받아본 네 인별 계정엔 웬 그 몇십명의 래퍼가 널 프라해 잘 기억하시 나도 started from the mid 아직까지 조용한데 매장에 거는 픽 눈썹까지 내렸음 모자이 가린 빛 이제 나만 빛을 spotlight the 뻥이란 듯이 각본이 아닌 씬 감독이 아닌 내가 컥사인 떨어지면 죽게 마당 딸린 집을 전화해봐 지금 평생 동안 자동차를 고치지 나 반 시동 꺼 이제 나들이 켜줄게 대신